잊은 줄 알았죠. 그대와 함께한 기억들 아직 내 아픈 가슴에 남아 날 또 원망했지만 넌 다시 본 순간에 내 시린 가슴에 눈물만 흘러 널 잊지 못하고 너만을 그리는 바보 같은 이 못난 내 사랑아 알고 있나요 내 두 눈이 말하는 나의 사랑을 그대는 아나요 다가서지 못한 채 멀리서 그댈 바라보는 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떠나지 말아요 내 모든 사랑은 너란 걸 알아 널 잊지 못하고 너만을 그리는 바보 같은 이 못난 내 사랑